아니, 웬. 아, 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아, 윤도현 씨. 아, 야, 참, 그. 참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데. 야, 참. 야. 예. 예? 옷이 멋있습니다. 아니, 옷이 멋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원래 입고 나올라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럼. 안에 이제 옷이 있는데, 네. 상표 때문에. 아. 그래서. 급히 옆에 있던 코디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되게 덥습니다. 아우, 덥다, 옷이. 네. 되게 더워, 덥네, 옷이. 더워 보여요. 네, 네 덥죠. 네? 자. 그럼. 예? 네? 아, 보시라고요? 자요. 전 복인 것 같아요. 네. 참 남들은 웃기려면 힘드는데 나는 안경만 벗으면 다들 웃어주시니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예. 그랬습니다. 예. 네. 자 네. 사연을 한번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프리지아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성격이 예민하긴 하지만 자동차에 있어서는 정말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는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그 차는 누가 봐도 어제 뽑은 듯합니다. 차가 비에 맞을까봐 비 오는 날은 타지도 않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가도 자기는 차를 지켜야 한다며 차 안에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멀쩡한데 여기저기 이상하다며 정비소를 학교보다 더 많이 갑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차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차는 아프면 말도 못하고 회복하기도 어렵다고요. 누구보다 차가 먼저인 제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차를 너무 소중히 여긴다. 예. 차를 아끼는 분들은 자동차 매니아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예. 이제 조금 심하지 않나. 예. 이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마 사연을 올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또 네. 고민을 네. 같이 나눠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김인영 씨 네. 아주 짧은 리플을 올려주셨습니다. 싫으면 그 남자친구 저 주세요. 올려주셨습니다. 급하셨네 이분. 급하셨어요. 급해서. 급하셨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가 어리왕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어리왕자. 차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남자친구분이 더 이상 차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차에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면 차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차로는 현재까지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전격 제트 작전에 나왔던 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아기 자동차 봉봉이 있습니다. 키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마이클이 이 마이클은 키트의 주인이죠. 키트 알죠? 아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거라서. 키트 같은 경우는 과연 마이클이 그 정도 이유로 키트를 주거나 팔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고 아기 자동차 붕붕은 엄마만 찾아주면 쉽게 넘어올 것 같은데 돈을 써서라도 빨리 붕붕 엄마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말이죠. 히트네요. 오, 잘 하셨네요. 예. 이 접근을. 다음. 네. 박미리죠. 박미리. 똑같아요. 우리 둘이 거. 예. 네. 박미리라는 분입니다. 네. 차를 열쇠 같은 걸로 확 긁어주세요. 오.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차를.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저 환절기라서 건조하고 그래서 몸이 가려울 텐데 차라고 안 그러겠어. 어? 사람은 이렇게 긁거나 긁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차는 긁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내가 대신 긁어준 거야. 자기야 나 잘했지? 이렇게. 같이 그런 증상을 보이자. 같이 그런 증상을 차를 보이자. 완전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증상을 보이면 네. 남자친구도 좀 자각할 수 있죠. 아니면 차 바퀴에다 석고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왜? 어제 다쳤대, 기부스했어. 그게 못 움직이잖아. 발라버리는 거지, 석고를.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경상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예. 리플을 달았습니다. 누구보다 차가 먼저인 제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요. 누구보다 차가 먼저라면 그건 틀렸습니다. 차보다는 자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아보다는 아, 아보다는 바, 바보다는 사. 계속 하시다 보면 결론은 차보다 나가 먼저입니다. 차보다는 내가 먼저라고 말해주세요. 아, 이 또 안에 심오한 게 있었네요. 그러나 절대 가를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경상도 사람이라면 가는 다른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가 참 참하더라. 여기서 가는 그 여자거든요. 가. 가가 가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좋네요. 네. 다음은 옥다방 고양이라는 분이 옥다방 고양이라는 분이 참 이분들 머리 좋아요. 옥다방 고양이라는 분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안 가셨다면 꼭 운전병으로 보내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제대한 후에 차만 봐도 몸서리를 치는 남자친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운전병들은 그 구호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거든요. 뭐 닦고 조이고 계속. 기름치고 계속 차만 보니까 차에 질리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 밑에 리플을 또 달았습니다. 예. 우물한 둘리라는 분이 예. 운전병으로 가면 휴가나 제대 후 늘 운전한 얘기만 들어놓을 텐데 그럼 여자친구를 두 번 죽이는 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렇죠. 군대 네. 얘기 또 남자들 하기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이죠. 예. 저희들이 그 리플의 내용으로 승부하지 않고 네. 아이디로만 아이디 재밌는 걸로 승부하려는 분 예. 제2탄으로 경고 들어갑니다. 예. 공개 고발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거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적인 거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나우동 나왔습니다. 다음에 샤론 7톤 나왔습니다. 샤론이 7톤이나 됐대요. 그래 샤론 7톤. 그 다음에 어린이가 즐겨 읽는 동화까지 해도 감히 어른들의 생각을 넣었어. 이거 내가 읽으면 안 될까? 어린이의 동화. 아,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린이와의 그 동화에도 말이죠. 이런 분들이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금기의 지역에. 내가 읽으면 안 돼. 가만 있어봐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그 금기시 되는 지역에 가고 말았습니다. 헨델과 그레테 이렇게 이거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에 이런 식으로 어른의 잣대로 말이죠. 헨델과 그레테. 헨델과 그랬대. 헨델과 그랬대. 헨델과 그랬다니까. 걔들이 헨델과 그랬대. 헨델과 그랬대. 그랬대. 헨델과 그랬대. 뭘? 헨델과 그랬대. 요거 안 됩니다. 그다음 음악 좀 깔았어. 음악 어떻게? 야, 하여튼 자자자. 이거 참 인기 프로인데. 추적. 60인 분 나왔어. 추적 60인 분 공개 고발합니다. 추적 60인분. 그 60인분이 어디로 사라졌나를 스펙타클하고 장황하게 만들어 놓은 추적 60인분. 60인분을 깜쪽같이 해치웠다. 범인은 강호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로 더 이상 승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개 고발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재미있었어요. 아,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예. 그 재밌었어요. 이런 어떤 그 순발력 이런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네. 저 네. 자동차 너무 네. 애지중지하는 그 남자친구 때문에 걱정인데 근데 네. 뭐 그만큼 네. 꼼꼼한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요. 아,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이제 보시고 계시면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차는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없이 더 좋은 차들이 개발되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